사랑 타령 신세 타령 제발 하지 말아요. 우리들의 평생 삶은 알다가도 몰라요. 세상 모든 사람들아 좋은 것만 생각해요. 가슴 아픈 일들 일랑 모두 떨쳐버려요. 세상만 사세용지마 내 말 좀 들어보소.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모두 안고 살자구요. 세상만 사세용지마 내 말 좀 들어보소.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모두 안고 살자구요. 말이 이별하리 제발 하지 말아요. 인생이란 놀래방아 오늘도 돌고 돌지요. 세상만 사세용지마 내 말 좀 들어보소. 사랑도 사랑 미움도 사랑 모두 안고 살자구요. 세상만 사세용지마 내 말 좀 들어보소. 사랑도 사랑 미움도 사랑 모두 안고 살자구요. 인생이란 물레방아 오늘도 돌고 돌지요. 인생이란 물레방아 오늘도 돌고 돌지요. 인생은 몰래 봐.